다봐 셀러폰 결코 신경 안 쓰는 척 일어나 잠을 숨어 너의 전화 기다리는 밤 한껏 깊어진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don't sleep on 잘 수 없이 네가 아른대는 거야 yeah 전하지 못한 얘기 밤새 들려줄 테니 눌러봐 지금 샌디 목소리 간질간질간질하게 들려 맘이 보글보글보글나게 불가능은 그려지는 네 모습이 좋아 지금 조린 듯이 나는 나를 따른하게 숨을 살짝 야릇야릇야릇하게 그저 밤새 듣고 싶은 것은 네 목소리뿐이거든 도통 모르겠어 내가 맞는지 솔직히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했던 것들은 나갔지 시야 먹긴 에이 널 찾고 있는 거지 습관처럼 내 손이 기억해 너의 전화 밤새 전화하자 날 고민하다 붙이던 나지 못한 날 좀 일어나라고 전화했지 너랑 맞지 못해 통화하다 내가 live it up live it up 벌써 time to pick it up pick it up ooh. 우리 빼고 일어나는 시간이야 다시 한번 good morning 얘기 내게만 해줄 테니 더 늦기 전에 send me Come on now.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wait. 네 목소린 간질간질간질하게 들려 맘이 보글보글보글나게 눈 감으면 그려지는 네 모습이 좋아 지금 졸린 듯이 나는 따른따른하게 슬퍼 살짝 야릇야릇야릇하게 이제 밤새 듣고 싶은 것은 네 목소리 전화 어디 갈 때 전화 자기 전에 전화 일어나서 전화 내 통화 기록 보면 너로 꽉 차 있지만 그래도 네 목소리 듣고 얘기하고 싶었어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 그 순간 말이 끊기더니 어느새 고운 숨소리 속삭이듯 잠이 드는 너 Such a good night 내 맘이 들어